HUBS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속속 정리해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하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 나라들에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 나라들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권하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로 향합니다. 호텔은 하룻밤에 0.5g, 짜장면은 한 그릇에 0.25g, 이발은 한 번에 0.125g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베네수엘라에선 더 이상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화폐가 의미 없어지자 사람들은 금을 거래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물가 상승률은 1.5%였는데요. 이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만%였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죠. 1,3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130만 원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워낙 익숙해져서 매번 무게를 재지도 않습니다. 눈대중으로만 봐도 얼마나 무게가 될지 가늠이 될 정도인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화폐인 볼리바르는 어디 갔냐고요? 글쎄요. 이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볼리바르로 가방을 만들어 금을 넣고 다니는걸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길바닥엔 화폐들이 넘쳐나고 하늘엔 돈이 날아다닙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볼리바르를 사용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화폐가 더 이상 부의 저장이나 회계, 교환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찾아 먹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고, 동물원 사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마저도 사람들이 동물원을 습격해 사자를 잡아먹었고요. 식수, 급수도 멈추고 공공서비스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지난 5년간 11kg나 감소된 모습을 보면 그 실상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만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진보 정치인들의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 상황은 안정됐었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앙헬폭포가 위치한 탓에 관광객들도 많았죠. 미인이 많은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땅 파서 석유만 잘 팔아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석유가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석유 가격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70에서 80년대 전 세계 석유값이 폭등할 때 베네수엘라는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정치인들은 정치를 게을리 여긴 모양입니다. 석유만 팔아도 잘 사니까 국가 경영이 미래 동력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석유라는 자원을 특정 계층에서만 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석유값이 추락하면서 경제 상황은 나빠지기 시작했고 국가가 더 이상 복지에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우익 정당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좌익의 대표 인물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했지만 민심을 바탕으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잠시 회복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경제 상황을 등에 업고 차베스는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를 개혁시키겠다면서 국가가 무리하게 소비재의 가격까지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국가 산업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이 망하다 보니 실직자가 늘어났고 그런 상황에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다시 석유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생산 증가와 대체 에너지 개발로 석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기 시작했고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 대통령은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복지를 줄일 생각은 없고 돈은 돈대로 부족하니까 무작정 돈을 찍고 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돈의 가치는 바닥을 찍었고 지금의 처참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시작된 것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현재 상황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석유 가격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디노미네이션, 우리말로 화폐 단위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볼리바르의 화폐 가치를 100만 분의 1로 급감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디노미네이션으로 지금의 처참한 베네수엘라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안정된 정치와 경제적 상황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권하인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저는 민다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HUBS